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음악카페입니다. 벌써 일주일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반지점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수요일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요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각 요일마다 저는 되게 색다른 의미를 부여를 하는데, 특히 수요일은 어렸을 때 수요일에 관련된 영화가 있었는데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좀 홈페이지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어쨌든 저는 수요일이 되면 되게 수채화를 그리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예, 수채화라는 게 저는 미술 잘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되게 물이 많이 번진 듯한 느낌의 어떤 그림을 그려낸 거. 그러니까 또렷하게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은 그림이지만 때로는 너무 그걸 한 틀에 가둬놓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치 빗방울이 그림을 그린 듯한 느낌의 그런 수채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7080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옛날 흘러간 명곡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대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랬지만 또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도 똑같이 시대를 살아갈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시대에 살고 다 환경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사람의 그 희로애락이라고 하나요? 그런 감정은 항상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집트의 그 문헌에도 보면 요즘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다 이런 글귀가 있다고 했으니까 2000년 전에도 그랬으니 기원전에도 얼마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살면서 남들에게 자신감을 잃고 사는 것보다는 멋지게 한번 사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키가 불렀습니다. 폼생폼사. 사나이가 정말 폼 잡다가 인생 쫑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정말 멋있게 사는 거 모든 사람들의 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성보다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휴일의 주인공이었죠. 여자 주인공 오드리 헵번. 이분의 삶을 보면 배우로서의 뭐 그 아름다운 작품, 뭐 여러 가지 연기, 뭐 이런 것도 평가를 받지만 이분의 삶 자체가 끝까지 되게 아름답게 갔다는 그런 사실이 있어서 저는 이분을 좋아했던 사실이 참 기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도 많은 말들을 남겼고 또 말보다 행동으로 더 많이 보여줬던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그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등장했던 이제 영화들을 내용을 잘 보면 단순히 어떤 사랑 뭐 이런 연애 이야기보다도 사람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영화에 유독 많이 출연하셨던 것 같아요. 티파니에서 아침이라든지 뭐 로마의 휴일도 그렇고 또 그 영화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마이 페어 레이드인가요? 그 영화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되게 그 마이 페어 레이드라는 그 영화는 정말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 얘기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두 멋진 신사가 이제 꽃을 팔고 있는 길거리에서 꽃을 팔고 있는 오드리 헵번을 보면서 한 명은 교육을 통해서 이걸 뭐 환경을 바꿔주면 뭐 품위가 넘치는 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한 명은 아니다. 본성을 바꿀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동양으로 치면 성악서 속성설이에요. 원래부터 착하다. 인간은. 그래 자연스럽게 착한 길을 보여주면 착하게 되는 거고 성악설 같은 경우는 원래 악한데 인간의 그 교육과 본성을 통해서 이제 교화가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뭐 그런 걸 떠나서 보다도 결론을 내기보다는 그 가정에서 겪는 그런 사람의 심리가 보여지는 게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자기를 이제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거? 그런 대우도 달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각이 좀 달라져요. 그런데 또 과거의 어떤 자유스러움? 사실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게 점점 이렇게 많아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태도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SPM 방송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해다가 좀 안 돼도 그냥 그래 괜찮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게 점점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하면서 책임감이라는 게 무겁게 느껴지는 건 어쩜 보면 되게 당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방송을 하면서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해요. 더러는 좀 빨리 이렇게 성장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따라서 저희 남태평양 선교방송은 그 가는 길이 정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떠오르면서 바라보는 막 그런 감정도 있지만 그냥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또 그러니까 뭐 어떤 쾌락적인 즐거움보다는 그냥 마음을 좀 가볍게 이렇게 들뜨게 해준다고 할까요?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노래도 굳이 그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교화 뭐 이런 교육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듣고 나서 그래 참 이런 건 좋은 거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면 그건 역시 효과적인 소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그 많은 이제 그룹들이 90년대 이제 들어오면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 많은 그 대중 문화가 발달을 하면서 진짜 많은 그룹과 팀들이 나오고 그랬어요. 영화가 됐든 문화 어떤 콘텐츠에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밝은 2000년 밀레니엄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좀 그 2000년이라는 어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면서 맞이하면서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등장했던 그 노래들 중에서 유난히도 밝은 노래가 많았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파파야 되게 가을을 상징하는 색감으로 데뷔를 했던 그룹인데요. 이분들이 얼마 전 슈가맨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되게 오랜만에 다시 대중들 앞에서 선을 보였죠. 아쉽게도 물론 이제 각자 이제 뭐 가정에서 가정생활 또는 뭐 자기 뭐 또 다른 장르의 가수 또 배우자의 길 배우의 길 그런 길을 이제 각자 걷다 보니까 다시 이제 뭐 결합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움직임 속에서 이제 계속 옛날의 그런 향수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추억들을 생각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으면 그것도 그런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 들었던 폼생폼생의 주인공 제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멤버 한 사람을 빼놓고는 재결합을 했죠. 그래서 되게 무척 기대가 되고 이제 콘서트도 이제 계속 진행 중이고 그러는데 물론 저는 제키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남자 그룹은. 하지만 그걸 기다렸던 많은 분들이 있고 그 시대를 동시에 살았던 분들은 또 그런 어떤 나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다시 얻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파야가 들려줍니다. 사랑 만들기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봐. 정말 금방이라도 사랑에 빠질 것 같은, 정말 빠지게 만들 것 같은, 정말 밝은 목소리를 가진, 또 가사 자체도 되게 밝아요. 요즘에 뭐 나오는 가사들 보면은 좀 선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2000년대 이 시기만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순수하고 되게 감정 표현을 되게 좀 자연스럽게 하지 않았나. 물론 지금도 지금의 어떤 세대들을 방영하는 그런 거겠죠. 그 아이디 이스탄스라는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예전에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벌써 15년 전 일이네요. 그때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또 여러 가지들을 함께 공유할 것 같았던 그 친구와 이별을 하면서 혼자서 정말 그 한강 다리를 건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카세트 테이프 레코드를 듣고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당시 그 니어카에서 파는 테이프 여러 가지 이제 그 노래들이 믹스되어 있는 그 테이프를 들었었는데, 그때 한강 다리를 추운 겨울이었는데 건너면서 들었던 노래 중에 디바의 웨블러가 이상하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그래도 그런 추억들이 또 가끔 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또 뉴질랜드는 물론 눈은 내리지 않지만 또 가끔 이렇게 겨울이 되면 그때 그 일이 좀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사실 가끔은 궁금해요.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었으니까. 저 역시 여기 뉴질랜드 와가지고 정착하면서 제 꿈을 위해서 또 도전을 하고 있고, 일을 통해서 또 제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럴 때 가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불러보는 어떤 의미에서 이 노래를 가끔 듣곤 하는데, 우리 음악카페 친구들하고도 이 음악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제님께서 이 음악을 틀어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디바는 좀 되게 그 여성 그룹인데 보고 되게 좀 파워풀한 느낌? 어떤 그런 느낌이 있죠. 이 노래도 예전에 그 이게 90년대에 나왔던 음악인 것 같은데, 아마 보내주신 분의 나이가 대충 저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아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겨울이 되면 생각이 나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원래 뭐 겨울에 되면 생각나는 곡, 발라드, 뭐 명곡, 뭐 팝송,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좀 사실은 겨울 하면 좀 계절에 맞는 것, 뭐 예를 들어 뭐 하얀 겨울이라든가 미스터 투의, 아니면 뭐 그 겨울 바람이 분다 OST라든지, 사실 요즘은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데, 특이하게도 디바의 왜 불러 한번 이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한강을 건너면서 들으셨다고 하는데 궁금하네요. 디바가 불렀습니다. 왜 불러? 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팔 때도 247-4989, 부동산은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전화하세요. 021-247-4989.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SPM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광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광고 참여나 방송 참여를 원하신 분들은 www.spmtv.kr을 통해서 접속하셔가지고 글을 남겨주시거나 spmtv@spmtvkr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같은 동역할 수 있고 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음악과 내용들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준비된 상품들이 있으니까 어떤 사연이라도 좋습니다. 축하, 생일 축하라든지 뭐 학교에 다니면서 뭐 축하할 일이 있거든. 여러 가지 뭐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을 뽑아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난히 그 옛날 노래를 좀 많이 듣게 되는데 사실 옛날 하면 밴드, 어렸을 때 꿈이 사실 밴드 한번 해보는 거였어요. 밴드. 요즘 발음이 좀 사실 어렵더라고요. 제가 혀가 짧아서 그런지. 하지만 저 같은 혀 짧은 사람도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SBM 방송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있으니까요. 이렇게 또 간접감각을 통해서 라디오도 참여뿐만 아니라 또 진행자로서 또 참여하실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SBM 방송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자체 제작을 통해서 또 우리 7월부터는 그 극동방송 기독교 대표 미디어죠. 네, 되게 오래된 정식으로 저희가 제휴를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극동방송에서도 남태평양 선교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일조를 하기 위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되게 미약한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교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밴드 아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어떻게 보면 제가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껏 찬양을 할 수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할 때는 좀 틀려도 사람들이 그냥 아 틀렸구나 생각을 하지 아 너 못 부른다 너 그만 불러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노래방 이런 것도 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뭐 안 간 지 오래돼가지고 뭐 그렇지만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노래방 많이 가면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뭐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건 좋았는데 워낙에 음치라 사실은 좀 그냥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하게 되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찬양은 틀려도 굳이 그렇게 평가를 안 해줘요. 점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가사 자체가 되게, 한 사람에게만 포인트가 돼 있으니까, 부르는데 크게, 뭐, 감정선이 어떻다 이런 노래, 뭐, 부를 때 막, 그런, 흔히 요즘, 특히 요즘에 뭐, 복면가왕이라든지, 뭐, 불후의 명곡, 뭐, 너의 목소리가 보여, 뭐, 여러, 이런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보면, 막, 그, 평가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양도, 찬양 평가가 가능한가. 물론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평가는 가능하겠죠. 근데 예전에 어떤 그 집회를 갔었는데 어떤 권사님 분이 노래를 옆에서 하시는데 찬양이죠. 찬양을 하시는데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완전 음치인데 느낌이 완전히 그 뭐라 할까 그 정말 이렇게 감동이 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사람을 울리는 거는 참 음악의 힘은 좀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사실은 잠깐 친구한테 그 기타 잘 치는 친구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나 혹시 음치도 발전했으니까 아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야 니네 밴드 하는데 좀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테스트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연습을 해갖고 와서 곡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 좀, 하여튼 90년대. 나이가 공개되니까. 90년대에, 그 당시 밴드들이 특히 뭐, 휘즈곤. 대표적이죠. 휘즈곤 불러봐. 그 다음에, 대중가요 중에서는 서시. 신성호 씨가 부른 서시. 제가 그때 받아봤던 건 서시였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아, 너는 음악은 아닌 것 같다. 야, 글을 써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친한 친구였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축제하고 많이 할 때 그 친구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가, 대표적인 서시였던 것 같아요. 그, 정말 남성의 어떤 보컬의, 매력이 있는? 지금도 신성호 씨는 정말 멋있죠. 그때 당시 뭐, 테리우스란 얘기도 있었고, 뭐. 갑자기 그 신성호 씨의 그 서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 꿈에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같이 제가 신청하고 싶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가려했지 너와 내가 있던 그 언덕 풍경 속에 아주 키 작은 그 마음으로 세상을 꿈꾸고 그리며 말했던 거 미소만으로 너는 내가 되고 나도 내가 될 수 있었던 수많은 기억들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걷다가 지친 네가 나를 볼 수 있게 저기 위에 그릴 거야 내가 너 예, 원래 수요일은 수다방이 있는데 이번 주에는 제니님께서 출장 중이라 지극히 개인적인 선곡을 예, 수다방이 없는 대신 개인적인 선곡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음치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대학교 올라갔는데 친구들이 노래방을 그렇게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딱히 뭐 다른 거 할 건 없으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얘기하고 하는 게 좋아하니까 따라갔는데 거기 가서 처음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나름 그러니까 음치였는데 불구하고 이상하게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얘기 들으니까 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좀 즐겨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서지현 씨의 고 서지현 씨의 내 눈물 모아라는 곡인데 사실은 이 노래에 대한 공감은 잘 몰라요. 제가 뭐 어떻게 음악적인 해석을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가끔 비가 오거나 옛날을 생각할 때 젊은 시절을 생각할 때 이 노래가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문세 씨의 강화문 연가.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편지를 그렇게 쓰고 싶어져요. 왠지 잘 모르겠지만 예, 강화문 연가 같은 경우는 써니님께서 같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신청한 지극히 개인적으로 선곡한 내 눈물 모아와 써니님이 신청해 주신 강화문 연가를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전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 가슴 깊이 그리워지면 눈내리 황화분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전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전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다 옛날 노래라고 해서 꼭 흘러간 노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선곡이었지만, 또 우리 써니님께서 또 제 마음하고도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마침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보내주신, 오늘 보내주신 사연 보내주신 신청곡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곡으로, 저는 이 노래를 사실 안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노래가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우연히 이제 음악 카페 청취하다가 이제 음악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뭐랄까요. 자식에 대한 어떤 부모의 마음? 저는 그걸 묘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작곡하시고 작사하시고 노래 부르신 분은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바람의 기억이라는 이 나얼 씨의 노래를 들으면 바람 소리가 되게 유난히 귓가를 맴돌면서 어떤 애잔한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지는 듯한, 물론 이제 기억이란 사람마다 되게 다르죠. 어떤 바람이었냐? 또 그 바람을 느끼는 사람마다 그 기억들이 정말 다를 것 같은데 전 제목도 정말 잘 지었다 생각해요. 바람의 기억. 그 바람의 기억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기억들이 그때그때 아마 조금씩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느껴보는 거.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수요일 음악카페를 통해서 이 바람의 기억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오늘 오후가 이제 마치면서 저녁이 되는 동안에 그 바람의 기억이 나에게는 어떤 거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음악카페였고요. 일주일 반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더 힘내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의 기억 나을이 불렀습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곳을 바라보리라.